조선 후기에는 소설 혹은 이야기책이 꽤나 인기 있는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책을 사볼 수 없거나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 나온 소설의 내용을 장터에서 구현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야기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나와야 재미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악당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장면을 장터의 이야기꾼이 한참 실감나게 연기하고 있는데 흥분한 관중이 뛰어들어서 그만 칼로 찌른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에 굶주렸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야기꾼. 때로는 비수 같은 말들도 날아오는 장터 한가운데에 그들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day. She appears like a lightning in a bottle. I catch the spark. Oh, and she lights the dark. The night's undone. 알버트 브룩스의 코미디 뮤즈 중에서 엘튼 존이 부른 더 뮤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꾼이 나오죠.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의 시나리오가 써지지 않아서 고심을 하자 친구가 비법을 알려줍니다. 뮤즈에게 도움을 청하라고요. 알고 보면 헐리우드의 유명 감독들, 유명 영화인들은 모두 뮤즈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한 거라고 하죠. 그 영감과 창조력을 뮤즈를 찾아간 이후에 얻게 되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제임스 카메론이라든지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그런 감독들이 알고 보니 모두 뮤즈를 찾아가서 그들의 영화가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자, 그 여신 뮤즈는 바로 샤론 스톤이 맡았었죠. 그 시나리오 작가의 어떤 고통을 아주 코믹하게 잘 드러낸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스냅필 인터뷰 바로 그런 이야기꾼을 만납니다. 자, 먼저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은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화음악 전문 레이블 MNFS에서 제공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이민우씨 얼마 전에 큰 도전을 했다고 하셨죠? 며칠 전에 서툰 시나리오를 써서 제작사에 보냈는데 어댑테이션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떨리고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상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했으면 좋겠네요. 영화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민우 씨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바로 오늘 이민우 씨의 선배들을 만나봅니다. 이 음악 듣고 나서요. 경남 진주시의 박경민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배트맨 포에버 중에서 시리 부른 Kiss from a Rose.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But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larg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So much a man can tell me,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Now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But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a larg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이번에 MBC 라디오에서 예쁜 엽서전이 열려요. 예전에 예쁜 엽서전 하면 알록달록 정말 신기하고 예쁜 엽서들로 정말 동화 속 풍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진짜 기대가 큽니다. 일반 엽서뿐만 아니라 e카드 등등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대상에겐 200만원, 총 1200여만원의 상금과 엄청나게 푸짐한 부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인터넷 www.imbc.com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행사는 SK텔레콤이 함께 할 거예요. 김지훈 감독의 인터넷 영화 커밍아웃 그리고 품행제로 최근에는 안녕 UFO의 배우들에게 말을 하게 해준 사람들 아니 영화의 밑그림을 그린 두 사람을 오늘 만나봅니다. 스냅쇼 인터뷰 영화가 낳은 이란성 쌍둥이 형제 혹은 별난 형제 작가로 불리우는 두 시나리오 작가 이혜영, 이혜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같지 않아요? 아니, 이러저러한 기사를 보니까 두 분이 이름이요, 이혜영, 이혜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두 분이,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쌍둥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만나보면 전혀 다르고 또 사실 형제 관계,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고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어요? 일단 학교 친구고요. 예, 그리고 과 동기고. 대학 친구세요? 예. 사귄다는 소문까지 있었는데. 제일 심한 소문이 이제 둘이 남매 혹은 형제다. 네. 근데 형제인데 사귄다. 이게 제일 예. 심한 소문이었죠. 예, 그런 모든 소문, 모든 이야기가 사실 근거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사실 시나리오 작가분은 처음 모시는데요. 요즘에 그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 중에서도 아주 재기발랄하고 캐릭터를 빚어내는 재능이 아주 뛰어난 작가로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 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보니까 얼핏 봐선 두 분이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한 분은 좀 여리여리해 보이시고, 아, 죄송합니다. 누군가요? 또 한 분은 아주 건장하시고, 굉장히 어떤가요? 두 분이 성격이 비슷하세요? 작품 스타일은 비슷하니까 같이 만났겠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한데요. 네. 근데 어떤 큰 카테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카테고리가 어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이 비슷한 속에서 좀 다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두 분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는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얻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시나리오 작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느냐. 근데 저희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 좀 되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뭐 특별하게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네, 보통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있던 영화들이나 혹은, 네, 뭐 책들이나 뭐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받는 건 일단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이미 남들이 소화해서 뱉어낸 것들은 다 남들 것이니까 그걸 다시 그 내 걸로 소화를 하기엔 조금 더 뭔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그 평소에 살아가면서 일상의 틈새를 조금 더 남들보다 면밀하게 좀 관찰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청취자 윤종원 씨가 시나리오 작가들은 메모 광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면서,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메모하는지까지 궁금하다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막 머리맡에서 하는지, 샤워하다가 갑자기 맞아 이거야 하면서 갑자기 막 물에 젖은 손을 가지고 뭐 메모를 하는지. 예. 구체적인 것들 참 질문하시죠. 어떠세요? 예. 잘 때는 그냥 자고요. 샤워할 땐 그냥 샤워하는데, 글쎄요, 그 단어들 위주로 그냥 이렇게 저는 적는 것 같아요. 그걸 그냥 그때 난 생각을 그때 당시에 그 메모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파편적이라도 그런 단어들을 적어두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단어들을 통해서 다른 생각들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주로 그냥 그 단어들 적는 거. 그렇군요. 자, 일단 음악을 이제 듣고요. 이제 구체적인 청취자들이 두 분께 시나리오 작가에게서 구하고 싶은 그런 질문 말고 두 분의 이제 생각, 두 분의 삶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이혜준 두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진 본격적인 작품입니다. 품행제로 중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즐거운 생활. 자, 이번 시간은 공부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잔치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여러분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조 45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한 음악을 신고해. 누가 좋아할까 걱정 안 해.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태.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네.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쉽네. 그대 맘속에 선택하는 리듬에 맞춰 따라가. 다 보면 나올 거야. 즐거운 인생 살아가. DJ 따라 리듬에 맞춰 다 받으면 실력. MC 따라 리듬에 맞춰 다 힙합을 외쳐. B-boy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춤을 춰. 우릴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손 뼈쳐. 내 삶과 함께 하는 힙합. 유치. 내게 일러준 건 오지. 정치. 학교에서 늘 깨닫지 못한 공식. 내 사전에 없는 단어. 거짓. 우리 믿고 함께하는 사람 무대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팀은 옆에. 내 뒤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걸 열매. 배고파도 배부른 척 사람들 앞에 힘들어서 눈물 나도 웃을 수밖에. 무대에선 즐거워서 사실 보알패. 돈 없어도 힙합 있으면 아, 예. 이동해. 영화 품행제로 중에서 즐거운 생활 들어봤습니다. FM 영화음악 스냅필 인터뷰. 오늘은 최근에 안녕 UFO로 다가온, 그러나 그 전부터 충무로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독특한 두 분의 젊은 시나리오 작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혜영, 이혜준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여쭤봤지만 구체적인 그 작업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함께 늘 같이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네. 뭐, 그때마다 뭐 농담처럼 저희도 뭐, 저희는 뭐 혜영이가 뭐 자음을 치고 제가 모음을 칩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도 하곤 하는데.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어떨 때는 뭐 120신이다 싶으면 뭐 한 명이 1신부터 60신까지 치고 한 명이 60신부터 120신까지 치고 그렇게 정확하게 반을 나누는 그런 무식한 짓도 해봤고요. 네.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도 해봤는데, 그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는 뭐 그때 당시나 아니면 그 아이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도해본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었어요? 예영 씨? 작업 방식에 있어서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혜준이를 노트북 앞에 앉혀놓고 제가 뒤에서 채찍질을 한다고. 근데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다 해봤었는데 제일 네. 좋은 방법은 공동작업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시나리오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좀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얼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맡아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서 서로 토스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예.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분의 생각이 전혀 다르면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선가 그 두 분의 시나리오에 대한 그 자세를 조금 기사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혜영 작가 같은 경우는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영화의 시나리오는 돈이 돼도 안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혜준 씨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는 머리와 가슴이 아닌 잔머리로 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두 분의 시나리오 관을 글 쓰는 그 어떤 자세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일단 돈이 되면 쓰죠. 무조건 쓰고요. 글쎄요, 그 편협한 세계관 운운했던 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긴 했었는데, 근데 매번 그 영화 작업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영화라는 게 그 뭐 방송이나 다른 매체와 약간 다르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루고 그걸 굉장히 그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어쨌건 어떤 이야기를 다루건 어떤 장르이건 다 사람을 다루는 영화기 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굉장히 좀 진중하고 편협되지 않은 사고를 가져야만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게 상업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그런 식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그 창작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굉장히 못하고 있고 그리고 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일종의 숙제처럼 늘 풀어가는 과제인데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혜준 씨는 어떤가요? 그 아까 뭐 잔머리 말씀하셨는데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네. 그 영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똑바로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이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 때 네. 가장 좋은 작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두 분에 대한 사실 평가는 이 두 분은 그 현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직시하게 만들어서 가치 있는 웃음을 발견해내는 코미디의 재능이 있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시시한 코미디에서 그 어떤 가치를 뭐 길어 올리는 뭐 그러한 힘. 그래서 두 분이 좋아하는 장르가 그래서 코미디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하거든요. 그걸 굳이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고요. 그냥 그리고 아까 얘기는 그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지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저는 그 어떤 삶을 그 직시만 할 수 있다면 거기서는 분명히 웃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슬픈 이야기든 아니면 되게 잔인한 이야기든 그게 일단은 삶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는 그 웃지 못할 혹은 굉장히 허탈하게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박장대소할 수 있는 그런 웃음이 꼭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을 좀 직시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예, 이혜영 씨의 얘기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글쎄요, 뭐 장르적인 욕심이야 전부 다 있는데요. 네. 그리고 모든 장르에 있어서 다 전능했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 작업을 하면서 가장 그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코미디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물론 많은 장르를 작업을 해보진 못했었는데 경험도 미천하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체르멜러를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쓰는 동안 정말 굉장히 좀 침울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공포 영화를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밤에 너무너무 이 무서워서 네.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굉장히 좀 괴로웠었고요. 네. 그래서 역시 쓸 때는 제일 좋은 게 코미디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두 분이, 이혜준, 이혜영 씨 두 분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시면, 서로, 뭐랄까, 약간, 창조적인 어떤 상승의 관계인지 늘, 어느,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걸 봤거든요? 그 글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죠. 과연 창조의 상승의 관계인가요, 두 분은? 그러게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글을 쓰시는 건지 편해서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서로가 계속해서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관계인지. 근데 일단 그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굉장히 내밀한 작업이라서 네. 자칫하면 혼자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자기 생각에 정말 매몰돼서 굉장히 좀 일종의 자폐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생업이고 저희한테는 그야말로 밥을 위해서 쓰는 일인데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기능적인 형태를 띄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직업으로서의 그런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같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건 그 어떤 일을 정말 일처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계속 이야기가 도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일단 혼자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가면서 뭔가 더 얻어가는 것도 있고 물론 제가 생각할 땐 제 거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대의를 생각을 하면 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과물들을 봤을 때 어떨 때는 그냥 혜준이를 따라서 갈 때가 더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시너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 이 이야기가 혹은 맞는구나 아니면 틀리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두 사람의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처음엔 날 것인 게 점점 익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 두 분은 따로 밖에서 모니터 대상을 찾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두 분이 서로 글 쓰고 평가해 주고 다시 글 쓰고 평가해 주고 그런 관계가 되는군요. 예. 그렇죠. 아, 그래도 모니터는 필요하죠. 네. 물론 그렇죠. 자, 이 두 분이 아마 가장 그 두 분의 생각에서 나온 영화가 이번에 나온 안녕 UFO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중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UFO의 오프닝에 나왔던 곡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활기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네, 안녕 UFO의 오프닝 장면에서 나왔던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들어봤습니다. 자, 안녕 UFO로 최근에 안녕 UFO로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혜영, 이혜준 시나리오 작가 이 두 분을 스냅필 인터뷰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안녕 UFO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안타깝게. 그런데 이 보신 분들에 따르면 우리 그 FM 영화음악의 제작진 중에 따르면 이 안녕 UFO 중에서 UFO라는 이 제목이 들어간 만큼 영화 속에서 그 UFO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녕 UFO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이 한 8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신 시나리오였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그 원래 아이디어 속에 그 UFO가 영화 속에 잘 드러났나요? 글쎄요. 그 약간 UFO가 피상적이고 왜 UFO인지 모르겠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그 시나리오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뉘앙스에서 약간 그 변화가 생기면서 그럼 좀 달라진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영화적 메타포러스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뭐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냥 그 초심은 네. 그 UFO가 어떤 그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어떤 소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희망이나 혹은 네. 그 생활이 찌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후련한 해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건. 네. 그리고 그런 식의 느낌이 조금 더 영화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근데 일단 욕심만큼 그렇게 잘 구현된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자, 좀 전에 그 UFO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뭐 초기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피상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시나리오와 혹시 영화가 아주 다를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시나리오 작가들은 궁금해요. 가끔씩 근데 관객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만약에 이렇게 그다지 완성도 높지 않을 때는 이렇게 모두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이분이 왜 시나리오가 이 모양이야. 시나리오 그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시나리오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잘해야죠. 그런 소리 안 듣게. 아 그리고 뭐 그런 그 시나리오 쓰는 건 어쨌거나 그 연출을 하는 사람한테 어떤 네. 밑그림을 그려주는 네. 그런 작업인데 뭐 저희가 쓴 거하고 그대로 다 똑같이 연출을 해주길 바라는 거는 과욕이겠죠. 일단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데 뭐 최소한 그런 생각들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시나리오하고 아주 다른 영화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 완전히 다른 방향, 그러니까 연출자가 제시를 하는 그런 식의 완전히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모양새가 그 나름의 굉장히 완성도를 갖고 있어서 역으로 저를 설득을 시켜주기를 늘 바라죠. 네. 그래서 뭐 일종의 제가 갖다준 걸 갖고 조금 더 그럴싸한 걸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좀 치사한 욕심 비슷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단 작가로서 좀 분노할 거나 좀 많이 서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다면 단순히 제가 쓴 거하고 뭐 다른 영화를 찍거나 혹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캐릭터나 뭐 시퀀스가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가 쓴 거하고 다른 거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다른 게 제가 봐도 별로 그닥 설득력이 없어 보일 때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이 저희 주변에 좀 많잖아요. 아주 많다기보다는 요즘은 그 감독들이 함께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서 그 육상효 감독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고 뭐 강재규 감독 반추광의 김대우 씨 시나리오 작가인 김대우 씨도 지금 그 감독 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나의 글이 완벽하게 스크린에 그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감독으로의 길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두 분은? 예, 곧 하려고요. 어, 그러세요? 곧 하려고요. 아, 곧, 예, 좀 이따가. 예, 이혜진 씨. 두 분에서 곧. 그러니까, 굳이 이제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그,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내가 잘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아 이런 이야기면 어떨까라고 나온 아이템이 아 이게 그림도 잘 그려지고 뭐 네. 혹은 아 이걸 연출을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오는 아이템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좀 욕심이 나죠. 아 그래요? 그냥 욕심만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 지금 방금 이해준 이혜영 씨는 영입니다. 곧 하려고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뭐 사실 작가를 처음 시작할 때 주위에 뭐 임상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너네 조금 있으면 연출한다고 덤빌 거다. 왜냐하면 네. 작가 생활이 어떠어떠 하니까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뭐 그 임상수 감독 말씀처럼. 뭐 작가 생활이 어떠어떠 해서 뭐 감독으로 전향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은 정말 아니고요. 네. 그냥 어쨌거나 뭐 그 작가건 감독이건 다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화하는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어떤 완성도를 조금 더 꾀하고 싶은 거죠. 이야기꾼으로서의. 네. 예.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네. 남주기 정말 아깝고 내가 끝을 보고 싶은 아이템이 예. 생기면 그럼 연출을 하고 싶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근데 뭐, 운이 좋게, 혜준이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아이템이 하나 나와서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고 싶어요. 아, 그 좋은 아이템을 지금 남주지 않고,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꽁쳐두고 계시군요. 두 분이. 그쵸, 예. 어떤 아이템이에요? 아랫목에다가. 예? 어떤 아이템이에요? 너무 좋은 아이템. 꽁쳐두고 있겠습니다. 저 꽁쳐둔 아이템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등장한 영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제가 어느 글에서 두 분이, 가상으로 이 작가와 또 대화를 나눈 그런 글을 읽었는데, Adaptation 중에서 찰리 카프만이 바로 이 시나리오도 맡고 그가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니콜라우스 케이지의 얼굴을 빌어서요. 그 중에서 터틀스의 음악 Happy Together 들어봅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it's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So happy. happy together? How is the weather? So happy together. We're happy together. 찰리 카프만 시나리오 작가가 등장하는 어댑테이션 중에서 Happy Together 터틀스 음성이었습니다. 스네플 인터뷰 시나리오 작가 이혜영, 이혜준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이준호 씨가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조금 전에 감독 데뷔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나리오 작가는 감독이 되기 전 준비 작업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영화 관객수는 늘었지만 정작 만들어지는 영화 편수는 예전과 그리 다를 바 없고 아니 오히려 줄어든 요새 시나리오 작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지 않았나 궁금하네요. 전문적인 시나리오 작가의 삶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게 생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이겠죠. 생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입지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작가 군이 굉장히 그 부실한 것만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네. 근데 그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작가가 작가로서 불리울 수 있는 풍토가 많이 조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생계에 관련된 문제는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올라오면 그러면 뭐 물론 뭐 아주 유복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아 그렇게도 물론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 웬만큼은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으로의 전향의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작가로서의 그 직업의 매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연출을 하게 되더라도 그 후에는 계속 작가 생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네. 최종 목표로 작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아직 그 한국 영화계의 시스템이 이거는 네. 뭐 저는 작가뿐만 아니라 뭐 제작자나 혹은 감독한테까지도 다 공히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아직은 좀 약간 불안정하고 네. 아까 확실하게 이렇게 딱 그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작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약간 그 어쨌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영화 시스템 만드는 시스템에 있어서 작가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작가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거기에 그 영화가 많이 비대해지고 고도화지면서 그 자본에 의해서 그 좀 창작자의 어떤 결정 구조가 창작자의 소외를 좀 낳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아직은 그 영화 결정에 있어서 아니면 영화 과정 속에서 그 시나리오 작가의 참여는 그 시나리오 내적인 면에서도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인데. 네. 고도화가 되면 당연히 그 자기 합리성을 찾아가는 게 모든 산업의 이치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좀 많이 그 좀 합리적으로 변할 것 같기도 해요. 현재로는 작가의 작업을 가장 방해하는 이가 누군가요? 제작자인가요? 감독인가요? 창조자로서의 작가의 그 상업 논리일 수도 있고요. 그 네. 자본의 논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예. 누구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못하고요. 예. 또 청취자 이준호 씨가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한국 영화는 시나리오가 문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나리오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헐리우드나 뭐 유럽이나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다 문제죠. 네. 영화에서는. 근데 글쎄요. 저는 그게 어떤 작가군이 아직은 좀 부실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돼요. 혹은 역으로 작가군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약간 좀 그러니까 덜 컨벤셔널한 영화들이 좀 덜 나오고 있는 혹은 컨벤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작품을 내고 있는 기성작가 군이 굉장히 얇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흔히들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두 작품에 굉장히 빠르게 소비되고 빨리빨리 도태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작가뿐만 아니라 감독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데뷔작을 내고 두 번째 작품을 뭐 몇 년 동안 못 내고 있다거나 혹은 데뷔작만 내고 사라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에 연극 영화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졸업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좁은 영화판 이런 전체적인 좀 불균형한 시스템에서도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스승으로 삼고 있는 혹시 시나리오 작가가 있나요? 이예준 씨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 혹시. 예, 저도 찾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뭐, 그, 정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네.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예, 찾고 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까지 본 시나리오 중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너무 그 오지랖 넓게도 많이 떠들고 다녔었는데, 최근에 살인의 추억 네. 시나리오가 정말 좋았었고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뭐 아까 처음에 아 중반쯤에 말씀하셨던 그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희극적인 것들을 단순히 그 코미디의 코드가 아니라 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떤 그 한국과 우리의 근대사까지 전부 다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건 시선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예.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예. 두 분은요, 영화를 참 좋아하시겠죠, 물론? 영화를. 좋아하죠. 예. 그런데 영화 외에 좋아하는 예술 장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청취자분이 물어오셨어요. 예. 그것이 아마 글 쓰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저 같은 경우는 만화를 좀 좋아해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작업에도 도움을 주나요? 예, 만화는 훨씬 그 영화보다도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매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그 머리에 생각이 좀 트인다고나 할까요? 예.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죠. 아, 이혜영 씨는요? 저는 근데 무슨 음악 할 것도 아닌데 너무 음악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예, 음악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자. 청취자 김보석 씨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그러니까 후배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부탁을 하셨어요. 취미로 글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팔아서 쌀을 사야 하는 작가의 어려움은 이미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앞서가는 선배로서 앞으로 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작가를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 그 갖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생각들이 다 두려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내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작가가 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자기의 창작력을 계속 제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할 땐 아주 단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밖에 없고 나밖에 한국 영화계를 살릴 사람이 없다라는 식의 자기 재능에 대한 굉장히 맹목적인 신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정말 두려움 없이 쓰기 시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아닐까. 이혜준 씨가 생각하시겠네요. 예, 뭐 그 속에서 저는 또 이제 그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거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로 치자면 자기가 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해도 이 이야기만은 이 시나리오에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요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음에 정확하게 짚고만 간다면 그 이후의 어려움들은 그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많은 그 지름길이나 혹은 많은 도움이 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젊은 시나리오 작가 이혜영, 이혜준 씨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계속 글을 쓰시고 또 앞으로는 그 글을 가지고 직접 연출을 할 생각도 하고 계신 두 분이기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좋아하는 감독이 누구인지를 얼핏 엿들으면 두 분의 행보도 혹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앞으로 두 분 활발하게 글 쓰시고요. 그리고 뭐 두 분 뭐 결별했다는 둥 뭐 이러한 이야기 없이 결별이? 이제는 아주 행복하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시면서 좋은 글들 많이 쓰시고 한국 영화에 정말 큰 이름들을 남기는 아니 좋은 밑거름이 되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FM 영화 음악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영화 마저스틱에서 한번 들어봅니다. 1951년 헐리우드 영화는 짐 캐리가 자신의 첫 시나리오로 성공적인 데뷔식을 치르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네킹 콜이 부르는 오렌지 컬러리 스카이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out of an orange colored sky flash bang alakazam wonderful you came by. I was humming a tune drinking in sunshine when out of that orange colored view flash bang alakazam I got a look at you. One look and I yelled, timber, watch out for flying glass. Cause the ceiling fell in, the bottom fell out, I went into a spin, I started to shout, I've been hit. This is it, my G hit.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love came and hit me in the eye. Flash, bang, alakazam, out of an orange colored sky. And I yell, timber, watch out for flying glass. Cause the ceiling fell in and the bottom fell out. I went into a spin and I started to shout, I've been hit. This is it, I see it.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love came and hit me in the eye. Flash, bang, alakazam, out of an orange color, purple stripe. Pretty green polka dot sky. Flash, a bam, alakazam, and goodbye. Wow, I thought love was much softer than that. What a most disturbing sound.